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소화하신 개회사의 전문을 베르신문 악시온 나시오날리스타가 최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대양상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 문헌을 모시었습니다.